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새에 즈음하여 이란 신문 이란 뉴스, 방글라데슈 신문 데일리 인더스트리가 글을 게재했으며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전은 MS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통일애국 의지와 대용단에 의해서 채택 발표된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선통일의 이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새에 즈음하여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